shawty. You're my sweet sweet heart. 내게 안녕해 말하고 싶지 않아. 넌 다짐하지 그틀 꿈꿨지 그토록 간절했니. 오늘 내가 뭘 더 할 수 있겠니. 추를 멈춰 얼어붙은 심장과 손끝에 걸린 지갑 이제 시간이야 준비됐지 right now right now right now 시작해 the shoot the gun이 악몽은 곧 끝나 이리 끝낼 수가 babe 뜨겁게 사랑해서 후회 없어 바로 내 겨누 yeah 난 꿈을 꾼 것 같아 우리 하나였던 시간들 이제 타락해 무의미해 자 이 밤이 마지막이게 yeah. Kill with your kiss 시작해 the shoot the gun 이 악몽은 곧 끝나 Come on, baby.